울고 말았지. 어떻게 나 없이 정말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? 하루도 하루 이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런 나를 문득 발견하고 울고 말았지. 어떻게 너 없이 이렇게 날 이해시켜.